생각해 눈부셨던 기억에 살에 비쳤던 듯한데 바람 곁에서 옷자락 날리며 손 붙잡고 걸었던 길도 여전히 나 그리워 유난히 맑았던 하늘 날 웃게 한 날 사랑해.